언젠가 더더이 맥여워질 때마다 눈에 눈물이 맺힐 때마다 난 너를 떠올려 가끔씩 너를 잊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난 역시 너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아 움직이지 마 내 곁에 머물러줘 돌아보지 마 늘 나만 바라봐줘 나의 이 삶을 모든 시간을 전부 너로 가득 채워줘 언젠가 부터 난 무척이나 흔들려 자꾸 너를 원망하게 되고 또 널 미워하게 돼 가끔씩 너를 지워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난 역시 너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아 움직이지 마 내 곁에 머물러줘 돌아보지 마 나만 바라봐줘 나의 이 삶을 모든 시간을 전부 너로 가득 채워줘 세상 모두가 날 비웃고 외면해도 하늘이 모두 무너져 내린대도 넌 늘 내 곁에 항상 나의 옆에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해 세상 끝에 버려진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던 너를 아직도 난 기억해